오늘 설교 제목이 X파일입니다. X파일이라는 것은 비밀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X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는 봐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지혜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들이대면 글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의 X파일은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비한 X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를 아십니까?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이런 책은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가 The Bible Finally Explained라는 책을 적었는데 이 책에서 성경 있다고 사기급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볼테르는 죽었지만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는 25년이 지난 뒤에 그의 책 대신에 성경을 출판하는 성서공회가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았을 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밖에 여겨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지혜로 예언했던 거예요. 성경은 100년 안에 사라질 책이다. 그런데 그의 예언이 틀렸어요. 볼테르는 사라졌지만 성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적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중한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일부 보여주십니다. 그걸 계시라 그러죠. 그 계시 중에서 특별한 계시가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구절부터 엄청난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것만큼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X파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FBI에 뭐 CIA에 다 존재하지만 그 어떤 X파일보다도 더 놀라운 비밀이 이 세상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놀라운 비밀을 안 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 여러분, X파일이 일반적으로는 비밀 문서지만 이것이 공개되면 엄청난 속도로 퍼진다는 거 아십니까? 연예인 X파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연예인 X파일이 공개되자 수십건의 인터넷에 퍼져버렸어요. 연예인에게 별로 관심 없는 저도 봤어요. X파일이라는 것은 비밀이지만 그게 공개되는 순간 수십건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예인 X파일을 봤다고 합시다. 그걸 나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그렇다더라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한국에 보면 청기 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병의 특효약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기누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불치의 병, 아주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 약을 쓰면 이 비법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그 비법들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 이 병에 이 약이 효능이 있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그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거기에는 이게 참 좋다더라. 꼭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뭐 찾아서 말씀하신 것들 제가 뭐 사 먹기도 하고 찾아서 먹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밴쿠버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신데 지금 거의 여든이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분의 딸이 몇 해 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픔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들으셨는데 그분 말씀은 목사님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먹으라고 할 겁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독이에요. 목사님 분명히 사람들이 뭐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야기해 줄 텐데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또 그런가 싶은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단 이것은 드세요 그러더라고. 결국 그분도 좋은 거 하나를 소개해 주시더라고. 다른 거 절대 먹지 말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꼭 드시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알고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걸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X파일이나 비밀문서를 가진 자나 아는 사람은 나만 알아야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 안 해야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은 만나는 사람마다 X파일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알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 최고의 X파일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X파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연예인 X파일이나 어떤 병에 대한 비법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방구 속에 처박아 두겠습니까? 연예인 X파일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겠어요? 그 병에 대한 비법을 뭐 자세히 약 몇 그램을 해야 되는지 그 정량을 정확하게 알려고 자세히 읽어보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X파일인 성경을 우리는 방구 속에 처박아 둔다는 거예요. 매일 읽고 읽고 해도 시원찮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먼지가 쌓이도록 방구 속에 처박아 둔다. 과연 X파일이 맞느냐? 과연 성경이 X파일이 맞느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은 놀라운 비밀 이야기니? 성경이 또 X파일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만세 전에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는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X파일인데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왜 엑스마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엑스마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잖아요. 왜 엑스마스입니까? 그것은 크라이스트, 영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스로 시작됩니다. 헬라 철자는 크리스토스라고 엑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즉, 엑스파일,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X파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비밀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만대전에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태초에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이 넘어갔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습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됐다. 성공했다. 마귀는 이제 세상 권세를 자기가 잡았다고, 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유혹에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갈 줄 알았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확신했어요. 왜?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의라는 걸 알았어요.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주면 공의의 하나님에 위반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주면 공의의 하나님에 위배되고 죄 지은 인간을 공의의 법칙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들을 다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에 위배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드디어 외통수에 걸렸다. 마귀는 드디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만대전에, 그리고 이걸 비밀로 감추어뒀어요.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한 방에 마귀가 머리통을 받고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이 담긴 엑스파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놀라운 비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그때 교회는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 안 받은 자 많아요. 형식적으로 다니는 자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 다닌다는 것은 확실한 신자입니다. 왜냐? 교회 다니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다니는 거예요. 로마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성취하라니. 흔히 우리는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똥통에 빠져서 깊은 똥통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 뭐 재래식 화장실이 없어서 그 상상이 잘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깊습니다. 배설물이 차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빠져서 막 죽어가는 어떤 거지 부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마침 그 길을 민간 시찰 나왔던 왕이 지나가다가 똥통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아이를 발견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 보니까 고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마침 아들이 없어서 왕자가 없어서 그 고아를 양아들로 삼았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그 똥물이 코까지 차가지고 죽어가는 거기에서 건져내는 이것이 첫 번째 구원 혹은 구원의 시작이라면, 건져내서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더 나아가서 왕궁의 예절과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것은 이미 너희는 지옥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무엇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았을 때는 이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대폭발을 하면서 오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점차 원숭이를 거쳐서 우리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다른 게.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건짐 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묻어 있어요. 똥통에서 건짐 받았지만 똥물과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걸 씻어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그게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게,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습니다.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거의 모셔두고 1년이 가도 읽지도 않는 사람은 10년이 돼도 성경이 깨끗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읽어서 너덜너덜해지고 찢어지고 낡은 성경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오래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날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죄구나.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구나. 깨닫고 죄를 오래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그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자기하고 직접적인 그런 이해 관계 없으면 말 안 합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그 말했다가 서로 싸움 나고 네가 뭔데 이런 소리 나올 건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게. 그러면 그 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고 고질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어디서? 성경에서 받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죄를 짓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죄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며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양보하고 생각해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자신을 이런 분이라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해보아라. 내 마음을 비워두고 다시 기도해봐라. 결국 그 청년 다시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청년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비윤리적인 것이었으며 비도덕적인 행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위 그따위 짓은 하지 않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행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는데, 아니 성경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인데 그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에 욕심이 사로잡혀서 기도하니까,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그 욕심을 틈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성경 안 읽는 자들입니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도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왜 읽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외의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또한 성경으로 충분하기에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성경과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으로 가정한 사단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6살 좀 늦게 간 거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26 되던 때에 이분이 월스트리트에서 부사장으로,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부사장으로 큰 손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26살 때에 이미 부를 누린 거예요. 그의 집 차구에는 우리가 한 대도 갖기 힘든 그런 고급스러운 차들이 몇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10년치 벌 월급을 자기는 한 달에 번다고 그랬어요. 26세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공을 했지만 삶이 공허한 겁니다. 그 삶의 공허함은 돈으로 물질로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심지어 마약을 했습니다. 담배와 술과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삶의 어떤 공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커피가 생각나서 길거리에 차를 주차해놓고 형이 이제 세븐일레븐에 커피를 사러 들어갔는데 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당신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더래요.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가더랍니다. 그냥 가더니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예수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빨리 이 사람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스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자기 입에서 노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 또 물어보더래요. 또 자기는 노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입에서 예스라고 대답이 나온 거예요. 예스하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를 따라하라고 16마디의 영어 문장의 기도를 또박또박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브라이언은 그걸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브라이언이 가는 사람 불렀어요. 당신 뭐냐고. 당신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단지를 하나 주면서 나는 목사인데 이 도시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니까 거기에 몇월 며칠부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이 브라이언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이걸 꾸기꾸기 해가지고 차에 그냥 놓고 있는데 이제 형이 온 거예요. 형이 와가지고 커피를 먹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자기는 처음에 커피를 쏟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그렇게 뜨거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뜨거워. 그래서 이제 눈물이 너무 하염없이 흐르니까 차를 세우고 좀 진정하고 형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또 진정하고 가는데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를 세우고 또 진정하고 형은 자꾸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세 번째 이제 또 가는데 그때는 몸에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몸 막 진동이 오면서 뭐가 쑥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약 20분에 걸쳐서 몸에서 뭐가 쑥쑥 빠져나갔는데 그 뒤로 이 사람이 아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형이 커피 사러 갔을 때에 어떤 분이 와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단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전단지를 딱 보여주는데 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이 왜 놀랐느냐. 형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형제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꿈을 꿨는데 꿈에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쪽지를 하나 주면서 내일 이 사람이 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하면서 꿈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딱 보니까 꿈에 봤던 그 사람인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 목사님을 이제 전단지 주소를 찾아가서 숙소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제 그 형을 위해서 또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형은 한 5시간 동안 50분 빠져나갔대요. 형이 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나 보는데 아무튼 브라이언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서 각종 은사들을 다 받기 시작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심지어 이분은 투시 은사까지 받은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를 다 아는 거예요.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라이언이 어떤 집안이냐 그러면 아주 철저한 불교와 무속 집안입니다. 이민을 왔지만 어머니는 항상 한국에 전속 무당을 두고 매년 부적을 1년에 한 번씩 공수받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한다든지 뭘 할 때마다 무당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며칠 에 이사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브라이언에게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자기는 신내림 받는 건 줄 알았대요. 신내림.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만 아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주신 것인데 이 목사님이 그때 참 지혜롭게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말씀이 약하니까 그 은사를 자제해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 브라이언은 엄청난 능력들을 자제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신학교로 가서 그 부,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님이 되고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이분이 다니면서 병도 가끔씩 고칩니다. 그러나 이분은 완전히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말씀 위주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능력들은 귀신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것들은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무리 성령을 체험했지만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면 각종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거짓의 영이 틈을 탑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거짓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한 번씩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성도들인데 제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아니 그런 경우는 거의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하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 안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 거짓된 것입니다. 제가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기본입니다. 이 기도는 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꽃과 열매는 우리의 그 사랑, 행위, 헌신,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데 줄기가 굵고 나무 둥치가 굵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뿌리는 깊지 않아요. 아주 짧고 얕아요. 그런데 줄기만 굵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즉 성경은 읽지 않으냐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넘어져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읽지 않으냐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자기는 신령한 줄 알아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가장 좋습니다.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뿌리가 깊지 않은데 열매만 많아요. 꽃만 많이 피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뿌리는 없는데 꽃이 화려하고 열매가 많은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꽃꽂이의 꽃과 같은 거예요. 꽃꽂이의 꽃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려합니다. 꽃이 예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성경 읽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곧 지쳐버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신앙의 기본인 성경 읽기가 충실히 될 때에 우리의 사랑과 봉사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튼튼하게 또 지속적으로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면 더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이 아크라는 이 방주,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죠. 아크라는 영어 단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첫 번째, agree, 지적 동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적인 동의를 해야 돼요. 이해와는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 이게 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게 지적 동의입니다. 성경 내용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벨레이션, 이건 계시라는 거죠. 성경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글자입니다.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문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냐고. 강한 것이 자랑거리고 지혜로운 게 자랑거리고 뭐 가진 게 자랑거리지. 바울은 나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keep.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그 수술을 받고 그런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 실제로 내 몸속에서 자기 부인이 뭔지를 내가 삶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구나. 그런 수술과 병원에 입원한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몸에 체득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일단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읽고 깨닫고 그게 삶 속에서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오늘 꼭 아셔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고 아무리 다른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근본이 잘못되었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부실공사 무너질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어려운 성경 공부이거는 지금 뭐 저도 할 형편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도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사람 없는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경 통독반을 시작할 겁니다. 4월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성경을 읽기가 힘든 사람들 신청하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는다고 함께 모여서 읽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습니다. 나눠주면 그걸 집에서 읽으면 돼요. 일주일 분량씩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뭐 하루에 다 읽어도 되고 나눠서 읽어도 되고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는 1년에 이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3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1독을 기본으로 우리가 올해 1독을 꼭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읽고 와서 체크하고 그러면 됩니다. 뭐 모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고 성경 안 읽고 봉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뿌리가 깊어질 때에 뿌리가 튼튼해질 때에 줄기와 꽃과 열매도 더 크고 번성하고 오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각성하셔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좀 처박아 두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X파일을 그렇게 함부로 처박아 두고 일주일이 돼도 한 번 피워보지도 않고 그러면 저도 새로운 각오로 성경에 매진하기 위해서 새 성경을 하나 샀어요. 거금을 주고 제가 얼마나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지 물론 집에 있는 거로 읽어도 되지만 새 성경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집에 성경이 몇 권이나 있는데도 지금 혹시 한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 없는가 수소문 해가지고 내일 들어오는 사람이 마침 있길래 성경 하나 사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저도 새 성경으로 새롭게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고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그래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